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대외 러스통신,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인디아신문 라이징 유럽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80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백두산 치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야는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도이출란도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이 소식과 함께 새로운 오로 신화를 창조해가고 있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서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야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습니다.